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몇 년 계속 입으면 지겹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FM 영화음악의 시그널 뮤직이 바뀌었지요. 1992년 11월 1일 새벽 1시 그 밤부터 어젯밤까지 1년 6개월 동안 밤한시를 지켜왔던 음악은 영화 로컬 히어로 중에서 와일드 테마였는데요. 너무 오래 입었던 옷 같아서 94년 새봄에 새옷으로 갈아입어봤습니다. 새옷을 입으면 속이야 어떻든 기분은 좀 달라 보이니까요. 자, 이 새로운 시그널 뮤직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엽니다. 대구 전재범 씨의 신청곡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 곡 있잖아요. 이 제목에 꼭 여러분에 대한 제 감탄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오늘 첫 곡으로 가장 적합한 곡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자, 개편문을 맞아서 새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임입니다. 홍동식 프로듀서고요. 저희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 가운데서 변화를 찾는 게 저희 FM 영화음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그널 뮤직 어땠어요? 아주 감미롭고 좋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의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한참 안 들려드렸는데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준씨 하이텔로 사연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전북 익산군 여산면의 조진영씨 힘내십시오. 수술 아마 잘될 거예요. 이 곡 들으시면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우리나라의 개봉 제목은 웨스턴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비틀즈가 A Hard Day's Night를 들려드렸는데 그런 심정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 A Hard Day's Night은 비틀즈가 출연했던 최초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즐겨 듣는 곡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바로 이 A Hard Day's Night이 컴퓨터 CD로 무비로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한 장의 CD로만에 영화 한 편은 물론이고 그들의 인터뷰, 양력, 시나리오, 감독 인터뷰 이렇게 영화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CD롬 시대가 열릴 전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영화 따로 보고 레코드 따로 사고 그럴 필요 없이 한 장의 CD롬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영화와 음악 팬들에게는 최고의 미디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바로 이 비틀즈가 오늘 FM 영화음악의 주제입니다. 음악적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그룹이고요. 영화도 방금 말씀드린 A Hard Day's Night 외에도 Help, Magical Mystery Tour, Yellow Submarine, Let It Be 이렇게 네 편, 한 네 다섯 편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의 곡들이 쓰였던 영화와 그 곡들 또 그룹 해체 이후 그들의 활동들, 각자 어떻게 영화와 관련을 맺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비틀즈 투어 떠나볼까 합니다. 그런데 잠시 제 딴 얘기 해볼게요. 폴 맥카트니가 불렀던 Let It Be라는 곡 너무 잘 아시죠? 1971년도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곡인데요. 비틀즈 하면 슈퍼그룹이면서도 그래미상은 최우수 외국그룹상 겨우 한 번 받았던 그런 비틀즈입니다. 그들이 음악 전문 무대가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은 느낌이 들죠? 자, 비틀즈의 곡 또 한 곡 들어볼까요? 앨범 Abbey Road의 수록곡 Come Together입니다. 어느 영화와 관계 있는지 음악 듣고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구 청담 2동의 김관우 씨. 웃음클럽, 6년 전에 결성된 그 웃음클럽에 동욱이, 범철이, 주영이 모두 모두 건강하라는 말 전해달라고 하셨죠. 자,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들으니까 한번 다시 모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들었습니다. 아, 기분이 이렇게 자꾸만 상승되는 오늘 참 이상한 날이에요. 자, 이 Come Together가 삽입곡으로 쓰인 영화는 우리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일 것 같으세요? 바로 이문열 원작 장길수 감독의 영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영화인데요. 대학 시절에 강수현 씨, 그러니까 현주로 나왔었죠. 이 현주가 음악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때 다방 안에 온통 넘쳐 흐르던 곡이 바로 이 Come Together였습니다. 장길수 감독의 영화에는 이런 식으로 힙합 뮤직이 자주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동두천, LA 이런 곳을 영화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여하튼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속에도 팝 뮤직이 많이 삽입되고 있죠. 특히 최재성 씨가 주연했던 아담이 눈뜰 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노어즈의 곡이 10곡 이상이나 나옵니다. 아마 60, 7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작가나 감독들이 요즘 많이 출연하면서 생긴 일종의 현상처럼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비틀즈로 돌아가야죠. 1970년에 이 비틀즈 그룹이 해체된 후에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스, 링고 스타 이 네 명은 각각 솔로 활동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영화 주제가를 히트시킨 사람은 바로 폴 매카트니였습니다. 그의 백밴드 윙스와 함께 007 주제가 Live and Let Die를 내놨는데요. 이때가 1973년이었고요. 바로 이 해에 폴 매카트니는 Band on the Run이라는 슈퍼 밀리언 앨범을 발매해서 그 동명 타이틀곡 Band on the Run 외에도 Jet, Helen Wheel 이렇게 히트곡들을 계속 터뜨립니다. 그런데 한때 국내에서 금지곡이기도 했죠. 이 Band on the Run. 이 곡이 이 영화 Killing Fields에 삽입됐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이매진을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킬링 필드를 보면요. 미군 병사들이 집차 위에 걸터앉아서 틀어놓고 있었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들으실 Band on the Run. 이 노래가 아주 경쾌하게 흘러나옵니다. 들어보시죠. Band on the Run. get out of here, if we ever get out of here. 서울 동대문구 희경일동의 홍원표 학생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폴 매카트니와 윙스가 들려준 곡 잘 들으셨습니까? Band on the Run, 영화 Killing Fields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Killing Fields에는 물론 그 존 레논의 이메이신이 끝나는 장면에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비틀즈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밴드 온 더 런이 훨씬 반가웠을 거예요. 국내 개봉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곡은 방송 금지곡이었으니까요. 가사 내용이 그 죄수들의 탈옥을 다룬 것이니까 킬링필즈에서의 생사를 건 탈출과 너무나 맞아떨어지죠. 아무래도 영화 음악은 이렇게 의미나 분위기가 내용과 잘 어울릴 때 좋은 음악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매진의 경우는 그 곡 자체는 영화의 분위기와 아주 잘 맞지만 그 가사를 보면 그 자본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그런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Killing Fields의 내용과는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감이 들었죠. 자, 이 폴 매카트니가 대활약하던 1973년 이때 비틀즈의 드럼 주자였던 링고 스타도 역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어디를 가나 자주 듣게 되는 마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바로 이 곡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작자인 해리 넬슨과 함께 Son of Dracula, 드라큘라의 아들이라는 영화에 링고스타가 출연하는 거죠. 이 영화의 주제가는 당연히 Without You겠죠. 어쨌든 영화에 이렇게 재미를 붙이는 것이다는 나중에 007 시리즈 본드걸이었던 바바라 버크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미국 심야 토크쇼에 부부가 함께 나오곤 했답니다. 전 못 봤고요. 영화로는 부부가 함께 나온 게 80년에 폴 맥카트니가 직접 제작했던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 여기에서 찬조 출연을 했는데요. 물론 폴 맥카트니와 린다 맥카트니 부부도 이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에 직접 출연합니다. 이 영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음악을 들려드렸죠. 환상적인 장면들과 비틀즈와 폴 맥카트니의 히트곡들이 잘 어우러져 있기는 하지만 좀 지루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비틀즈 팬들에게는 어쩐지 꼭 봐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링고스타의 목소리 들어보죠. 영화 Son of Dracula, 드라큘라의 아들 가운데서 Oh My My. 비틀즈 좋아하시죠? 대전의 민철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Son of Dracula 중에서 Oh My My였습니다. 자, 링고스타의 음성.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 상륙하던 때가 1964년이었죠. 이때 4명의 멤버 중에서 제일 인기가 높았던 사람. 여러분 누구였는지 아세요? 존 레논, 뭐 폴 맥카트니. 의외로 링고 스타였다는 발표가 있는데요. 글쎄 아무래도 그 순진해 보이는 그 얼굴, 그 청년의 모습이 소녀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된 게 이 비틀즈의 얘기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인용됐고 또 가장 많이 방송 출판물에 등장했는데도 계속 얘기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요. 백비트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발표됐는데 이 비틀즈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직전 그들이 실버 비틀즈, 쿼리맨 이런 그룹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드러머는 링고 스타가 아니라 피트 베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망이 없는 밴드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드러머가 바로 링고 스타입니다. 정말 이 피트 베스트라는 사람 성견지명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상 최대의 성공이 그의 눈앞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 피트 베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백비트입니다. 최근 영화인데 벌써 어느 분이 아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미리 체크를 못해서 그분의 성함을 모르겠네요. 이 백비트라는 영화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비틀즈 얘기 다시 하죠. 폴이나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나 링고 스타 외에 조지 해리슨도 역시 영화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는 어찌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직접 영화사를 차리기까지 했고요. 또 그 후에 그가 제작한 영화가 바로 국내에서도 비디오로 판매가 된 마돈나 주연의 상하이 서프라이즈입니다. 남편 션펜과 함께 마돈나가 처음 주연을 했던 영화였는데 평론가 흥행 모두 참패를 한 영화죠. 그래서 조지 해리슨도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었는데 그래도 조지 해리슨은 계속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축 멤버였던 방글라데시 콘서트. 이 콘서트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극장에서 상영까지 한 흔히 요즘 말하는 락큐멘터리입니다. 락과 다큐멘터리를 혼합한 말. 이 락큐멘터리 영화인데 비틀즈가 해체된 후에 최초로 솔로 멤버 중에서는 빌보드 넘버원을 차지했죠. 조지 해리슨. 그의 최대 히트곡 My Sweet Lord가 이 락큐멘터리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자, My Sweet Lord 방글라데시 콘서트 실황으로 들어보시죠. 너 와키멘터리니까 이것도 영화라고 해야 되겠죠? 방글라데시 콘서트 가운데서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이었습니다. 부천의 오숙경 씨, 친구 정우의 생일 축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곡에 그 마음을 띄워드렸습니다. 아, 제가 오늘 비틀즈 얘기 쭉 드리면서 존 레논의 이야기는 정작 별 못해드린 것 같은데요. 뭐 존 레논도 참 끝없이 신화가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의 아내였던 오노 요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위 예술가였죠. 이 오노 요코가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Fly. 지나 데이비스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한 아름다운 여성의 발에 앉은 파리의 모습을 한 시간 내내 보여준다고 합니다. 역시 전위적이죠.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글쎄요. 본다 해도 끝까지 다 보게 될지는 자신이 없네요. 오늘 비틀즈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될까요? 비틀즈의 영화 두 편을 연출했던 리차드 레스터 감독. 그러니까 A Hard Day's Night과 헬프로 연출했었죠. 이 리차드 레스터 감독이 1988년에 폴 매카트니의 세계 순회 공연을 편집해서 만든 Get Back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틀즈가 Get Back해서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Get Back을 마지막 곡으로 하면서 비틀즈 이야기 마쳐야겠네요. 들어보시죠. Rosetta. Sweet Loretta Fat. She thought she was a cleaner. But she was a fry guy. The picker. Jojo was a man who thought he was a loner, but he knew it couldn't last. Jojo left his home in Tucson, Arizona, for some California grass. Thank you. 영화 그린 카드 중에서 애니의 연주와 노래를 들어본 워터마크였습니다. 좀 숨 좀 돌리셨어요? 오늘 비틀즈 얘기 드리면서 정말 좀 숨가쁘게 나간 감이 있었는데요. 수련이, 친구 수련이가 지연이에게 보내는 마음, 그리고 노원구 월계 일동의 김지연 씨께 제가 보내는 마음, 그리고 서울성북구 석관일동의 임윤정 학생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황미카엘 씨, 대전 문화동에서 하진영 학생, 그리고 서울 도봉구 창일동에서 조혜연 학생이 아빠,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특히 모두들에게 사랑한다, 작은오빠한테는 빨리 완쾌되길 바란다고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음성으로 주제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Reflected in my own